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선 포병 부대들의 포병대 집중 화력 타격 연습을 지도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훈련 역량을 높이 받들고 2017년도 전투정치훈련에 일제히 진입하여 훈련 혁명의 불길 군력 강화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백두산 혁명강군의 전투력을 무진막강하게 다져나갈 천만 장병들의 거세찬 훈련열, 투쟁열이 전군에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파멸의 나락에 굴러떨어지면서조차 불장난질로 잔영을 부재해버리고 미쳐날 때는 남조선 박근혜 역적 패당에 대한 증오를 한껏 폭발시키며 백두산 총대의 멸족의 뇌성이 울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2월 1일 조선인민군 전선 포병 부대들의 포병대 집중 화력 타격 연습을 지도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육군상장 이용길 동지, 조선인민군 포병국장인 육군중장 박정천 동지와 조선인민군 군단장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은 새년도 전투정치훈련이 시작된 첫날이라고 하시면서 훈련도 전투다라는 당의 전투적 구호를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새년도 전투정치훈련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전군의 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총대로 조국과 인민을 사수하고 반미 대결전의 최후 승리를 일으켜야 할 인민군대에 있어서 훈련 강화는 혁명의 원령, 혁명 무력 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모든 부대 구분대들이 당의 훈련 제1주의 구호를 높이 들고 훈련을 드세게 내밀어 전군이 백두산 훈련 열풍으로 용암처럼 끌어번지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017년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5돌,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75돌, 조선인민군 장군 85돌을 맞는 뜻깊은 해라고 하시면서 필승의 신심 드높이 새년도 전투정치훈련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다음 해를 전투력 강화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년도 전투정치훈련에 진입한 날에 울리는 장쾌한 포성은 전군의 장병들을 당의 훈련명령 관철회로 힘있게 고무 추동하는 계기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감시대에 오르시어 조선인민군 전선 포병 부대들의 화력진지 배치 상태와 포병대 집중 화력 타격 연습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수킬로미터의 해안가에 즐비하게 늘어선 수백 문의 대구경 자행포들을 바라보시며 볼만하다고, 요란하다고, 마치도 포무기 주단을 펼쳐놓은 것만 같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불태의 위용을 떨치며 진지를 차지하고 있는 저 포무기들에는 인민군대의 포병 무력 강화를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가 깃들어 있다고 하시면서 싸움의 날 명중 포성만을 울리는 것으로서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군영도 업적을 빛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선 포병 부대들의 포병대 집중 화력 타격 연습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린 가련한 재집안의 처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망상에 사로잡혀 부질없는 전쟁 객기를 부리며 또다시 서남전선 수역 우리의 면전에서 무모하고 절망스러운 포사격질을 해댄 남조선 괴뢰역적 패당에게 우리 천만군민의 무서운 보복열기와 백두산 총대의 위력을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는 계기로 되며 엄중한 최후의 경고로 전달될 것입니다. 포병대 집중 화력타격 연습에는 남주선 괴뢰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관하 육해병여단과 연평부대를 쓸어버릴 임무를 맡고 있는 서남전선수역 최전방의 선방호대 보병 구분대들과 서울시를 비롯한 전선 주타격 방향과 보조타격 방향의 남주선 작전지대 군사 대상물들과 반동 통치기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전선 중장거리 보병 구분대들이 참가했습니다. 보병대 집중화력타격 연습은 일제사격과 급속사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운동지께서 내리신 명령에 따라 조선인민군 전선 보병부대들이 드디어 선멸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포연자욱한 포진지와 하늘과 땅 바다에서 천둥같이 울리는 폭음은 인민군 장병들의 가슴 속에 다져진 증오와 분노, 참을 길 없는 보복 일념의 강렬한 미알이었으며 멸적의 강철 포신들에서 내뿜어진 시뻘건 불줄기는 가증스러운 원수들에게 가장 비참한 종말을 안기는 조롬한 철추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듯 땅이 뒤흔들리고 하늘에서는 우리가 울었으며 흙먼지가 삽시에 포진지를 휘감았습니다. 목표섬에서는 열연한 폭음과 함께 화강이 충천하고 황토먼지가 탄에 초올랐습니다. 백령도, 연평도를 비롯한 서남 해상의 다섯 개의 섬과 조선인민군 주타격 방향에 놓여있는 적들의 도시들과 군사 대상물들, 반동 통치기관들이 통째로 불바다에 잠기는 듯한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운동지께서는 시안한 광경이요 대단하오 대단해 저 속에서 무엇이 남아나겠소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남주선 것들을 저렇게 다스려야 하오 첫 타격에 남주선 것들의 대응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고 그래도 단말마족으로 발악하는 놈들이 있다면 아우성칠 놈 비명칠 놈도 없이 모조리 쓸어버려야 하오 우리 영영한 포병들이 겨냥하는 곳마다가 적들의 송장더미로 되게 해야 하오라고 심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운동지께서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적들의 소굴에 무자비한 포병 화력타격을 들이대요. 그 속에서 더러운 원수들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이 빗자루질하겠다는 리성국 조선인민군 제4군단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결심이 좋다고 정의의 전쟁의 발발과 함께 서남전선 보병 부대들이 터쳐올리는 승전의 포성은 남진하는 인민군 부대들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병대 집중 화력 타격 연습은 일단 시작만 하면 단숨에 적진을 불바다로 만들고 조국 통일 대전의 승리를 이룩하고야 말 백두산 혁명강군의 결전 의지와 전투 실력을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운동지께서는 보사격 경기와 보병대의 집중화력타격 연습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운동지께서는 보병으로 조국 통일의 대문을 열고 보병의 주포사격으로 조국 통일의 승리를 경축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보병 중시관, 보병 철학이라고 하시면서 조국 통일 대전에서 인민군대의 무쇠 주먹인 보병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운동지께서는 현대전은 보병전이며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이 입체적으로 벌어지는 현대전쟁에서 보병의 활용은 작전과 전투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보병 무력 강화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화합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운동지의 훈련 지도를 받은 인민군 지휘송원들과 보병 전투원들은 전투정치 훈련에서 당의 5대 훈련 방침과 4대 훈련 원칙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 전쟁 환경에 접근한 실전적 훈련을 힘있게 벌여 수령 결사옹이의 총대, 혁명의 총대, 계급의 총대, 사회주의 조국수호의 총대를 더욱 날카롭게 벼림으로써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총대로 기어이 이룩할 불타는 맹세를 다져왔습니다.